50 languages. 18 18 تنظيف المنزل 집 청소 집 청소 اليوم هو السبت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اليوم لدينا وقت كاف. 우리는 오늘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시간이 있어요. اليوم ننظف المنزل. 우리는 오늘 아파트를 청소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아파트를 청소하고 있어요. أنا أنظف الحمام. 저는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어요. 저는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어요. زوجي يغسل السيارة. 제 남편은 세차하고 있어요. 제 남편은 세차하고 있어요. الأطفال ينظفون الدراجات. 아이들은 자전거를 닦고 있어요. 아이들은 자전거를 닦고 있어요. الجدة تسقي الزهور. 할머니는 꽃에 물을 주고 계세요. 할머니는 꽃에 물을 주고 계세요. الأطفال يرتبون غرفتهم. 아이들은 아이들의 방을 치우고 있어요. 아이들은 아이들의 방을 치우고 있어요. زوجي يرتب مكتبه. 제 남편은 자기의 책상을 정리하고 있어요. 제 남편은 자기의 책상을 정리하고 있어요. أنا أضع الغسيل في الغسالة. 저는 빨래를 세탁기에 넣고 있어요. 저는 빨래를 세탁기에 넣고 있어요. أنشر الغسيل. 저는 빨래를 널고 있어요. 저는 빨래를 널고 있어요. أكوي الملابس. 저는 다림질을 하고 있어요. 저는 다림질을 하고 있어요. النوافذ متسخة. 창문들이 더러워요. 창문들이 더러워요. الأرضية متسخة. 바닥이 더러워요. 바닥이 더러워요. الأطباق متسخة. 그릇들이 더러워요. 그릇들이 더러워요. من ينظف النوافذ؟ 누가 창문을 닦아요? 누가 창문을 닦아요? من ينظف بالمكنسة الكهربائية؟ 누가 청소기를 돌려요? 누가 청소기를 돌려요? من يغسل الأطباق؟ 누가 설거지를 해요? 누가 설거지를 해요?